오일절을 맞으며 이를 남조선 전 지역에서 박근혜 역적 폐당의 반인민적 노동 악정을 규탄하고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15개 지역에서 2016 세계노동절 집회와 시위투쟁을 일제히 전개했습니다. 서울의 대학로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민주노총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농민회 청년맹을 비롯한 각계 단체 성원들 5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서울 청계광장까지 5대 여구가 담겨진 선전물을 들고 시위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한국노총도 5만여 명에 참가하여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